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이집트 인민의 뜻깊은 민족적 명절인 7월 23일 혁명 64돌째 즈음에서 샤리프 이스마일 내각 수상에게 2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리용호 외무상도 이집트 인민의 뜻깊은 명절인 7월 23일 혁명 64돌째 즈음에서 사미흐 슈쿠리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